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12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소집에 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에 의하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주최 105 2016년 8월 26일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합니다. 대회에서는 청결기간 청년동맹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 총화하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기본정신의 요구대로 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적후대, 익축부대로 더욱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게 됩니다.